밝은 꽃이 필때면 돌아온다는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지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 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자꾸 울리네. 가야해 가야해 난 가야해 순이 찾아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난 가야해 순이 찾아 나는 갈 거야 말리지 마 내 맘이란 있나요?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이름은 스니 아미스.